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무려 98.2%. 하지만 정확한 수사관, 훌륭한 수사관은 98.2%의 정확성보다도 1.8%의 부정확성에 더 집중합니다. 48번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것보다 한두 번의 진실을 지켜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린 이미 마음속에 거짓말 탐지기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고요. 사랑을 할 땐 자기도 모르게 그 거짓말 탐지기를 자꾸 작동시키게 되는데, 정말로 사랑하냐고 몇 번씩이나 되묻는 건 그게 거짓인지 잡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진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희윤입니다. 첫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러브스토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영화인데요. 타이타닉 수록되었던 곡 My Heart Will Go On 보내드립니다.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이번 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춘몽입니다. 바보 같은 꿈을 꿨어, 우리만의. 시장을 어슬렁거리며 농담 따먹기나 하는 한물간 건달 익준.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쫓겨난 정범. 어리버리한 집주인 아들, 어설픈 금수저 종빈. 그리고 이들이 모두 좋아하고 아끼는 예리가 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예리가 운영하는 고향주막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오아시스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 그들만의 여신이라고 생각했던 예리의 고향주막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다. 2016년 10월 13일 개봉 예정이고요. 한국 영화입니다. 감독은 장률, 주연으로는 한예리, 양익준, 박정범, 윤정빈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자백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모두 실화다. 2012년 탈북한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국정원에 의해 간첩으로 내몰린다. 국정원이 내놓은 명백한 증거는 동생의 증언 자백이었다. 북쪽 나라의 괴물과 싸워온 전사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심장부 국정원. 그런데 만약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의심을 품은 한 언론인 최승호 PD가 움직였고,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다. 하지만 단지 이 사건만이었을까? 한국, 중국, 일본, 태국을 넘나드는 40개월간의 추적 끝에 스파이 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것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화다. 장르는 다큐멘터리고요. 2016년 10월 13일 개봉 예정입니다. 한국 영화고요. 감독은 최승호, 주연은 김기춘, 원세훈, 최승호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1999년에 상영되었던 영화 로미오인 줄리엣에 수록되었던 곡이죠. I'm Kissing You, 데스리가 부릅니다. 다음 영화는 비바입니다. 너의 목소리를 찾아. 헤드윅의 열정과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감동을 잇는 쿠바의 음악 영화. 올 봄 음악으로 빚어낸 쿠바의 아름다운 영혼과 만나다. 쿠바 아바나의 한 빈민가, 미용일을 하며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온 헤수스는 늘 자신을 나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클럽에서 드레드킨 가수들의 머리를 만지며 자신도 언젠가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오디션을 통해 어렵게 기회를 얻게 되지만 무대 첫날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쓰러진다. 그는 헤수스가 어릴 때 집을 나간 그의 아버지이자 전직 복서인 앙헬 마초인 그는 아들이 어장을 한 채 노래를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15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헤수스. 하지만 꿈이 꺾인 채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끝내 무대에서의 열정과 꿈을 버리지 못하는데. 드라마 장르입니다. 2016년 10월 13일 개봉 예정이고요. 아일랜드 쿠바 작품입니다. 감독으로는 패디 브레스네치, 주연으로는 액토르 메디나, 호르헤 페루고리아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영화는 우주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간직한 38 성우주. 미련 가득한 자신의 각오와 닮아있는 19 성우주. 26 성우주를 우연히 만나며 사랑했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와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가슴 한켠 간직했던 지난 흔적을 더듬어 자신의 과거이자 그들의 현재를 보듬어주려는 그녀. 두 명의 우주를 통해 놓쳤던 꿈과 사랑을 향해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38, 26, 19 서로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된 세 명의 여자 성우주 세 여자가 그려낸 희망의 미라클 드라마가 시작된다. 장르는 판타지 드라마이고요. 10월 13일 개봉 예정입니다. 한국 영화고요. 감독은 김경형, 주연으로는 김지수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곡 보내드립니다. 1970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러브스토리입니다. 수록되었던 곡 Snow Flurry 프란시스 레이가 부릅니다. 이번 주는 예능 스페셜입니다. 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이번 주는 영화 대신 예능 스페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예능을 함께 봐주는 남자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이 예능인 남자 K입니다. 인생이 예능인 남자. 네. 네, 오랜만에 봬요. 아, 예, 오랜만이죠. 네, 네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네, 아주 의미 있던 한 주였죠. 예능 같은 한 주였나요? 네, 정말 예능 같은 인생을 네. 살다 왔습니다. 오늘은 K씨가 주제를 예능 스페셜로 잡으셨는데요. 아, 네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네, 예능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능을 해보고 싶어서요. 아. 그럼 오늘 특별히 다룰 예능의 주제가 있나요? 주제요? 아, 주제라기보다는 주제라고 하면 좀 커 보이고요. 네네. 예능의 비교? 비교라든가, 네. 아, 무슨 A vs B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왜 이런 게 지금 인기가 있나, 뭐 이런 거. 네. 그럼 청취자분들도 예능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네네. 요즘에 대세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대세 예능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까요? 전 아직은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예능은 무한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무한도전이요? 네네, 아무래도. 그렇죠. 거의 한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장수 네.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10년이 넘게. 네네. 얼마 전에 500회. 500회를 했다면 거의 500주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500주.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거의 10년 이상을 방송을 했다는 네, 얘기인데. 그렇죠. 그 하나만으로도 뭐 대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도전을 하는 거, 제목 그대로 도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유사한 포맷이 몇 번 나왔었는데, 네, 사라지고 없어진 것도 많죠. 그렇죠. 예, 인피니트 챌린지라고 처음에 네네. 외국에서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예능일까 궁금했는데, 네네. 그래도 많은 스타들을 배출해내기도 했어요. 그렇죠. 처음 시작했을 때 유재석 씨가 지금의 유재석 씨 같은 위치는 아니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근데 지금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MC계에서는 그래도 좀 조금은 알아주는 네, 그래도 괜찮게 나가는 정도였죠. 지금처럼 뭐 유느님 하면서 1인자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채널들마다 이제 프로그램이 새로 바뀌고 네네. 문을 내린다기보다 닷을 내리는 채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거의 멤버 체인지 없이 왔다고 보면 되겠죠? 큰 사고가 없었다면 네네 그렇죠. 뭐 지금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뭐 개인상의 문제나 네, 이런 뭐 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공인이기 때문에 네네 네, 공인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 때문에 하차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다면 무한도전의 네. 프로그램 포맷을 네. 초창기부터 한번 쭉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네네. 초창기는 어떤 포맷으로 시작이 됐었죠? 처음엔 어쨌든 리얼 버라이어티를 표방해서 무한도전이었죠. 처음에는 이름이 무한도전이 아니고 그럼 그 당시에는 거의 한 10년 전이니까 2006년도쯤 되겠죠? 네, 뭐 2005년, 2006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장르 자체가 네네. 그렇게 막 유행시된다거나 트렌디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무모한 도전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죠. 그 당시 멤버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유재석, 노홍철, 정영도는 아마 원년 멤버였을 거예요. 뭐 정준하, 하하, 박명수는 나중에 따로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하던 게 뭐 지상렬도 그때 있지 않았나요? 네, 맨 처음에 지상렬도 있었고, 그 쿨의 김성수 씨도 있었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대모사 좀 잘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기차랑 달리기 시합을 한다든가, 네, 뒤로, 무한도전이네. 네, 뒤로 달려가지고, 뭐, 어떻게, 어디, 뭘 통과해서 지나간다든가, 이런 정말 무모한 도전을 했었죠. 어찌 보면 형태가 좀 없는 네네 특별한 구조적인 형태가 없는 예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할 수도 있는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길까 이런 네 그런 도전을 하다가 네 폐지 위기에 처했었죠. 시청률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 김태호 PD가 자기가 맡아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무한도전이 되고 네 여러가지 웃음 감동과 감동을 함께 주는 도전을 하게 되면서 국민 예능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유재석의 입담과 네네. 다른 배우들의 캐릭터적인 어떤 케미와 네네. 그다음에 조금은 틀이 갖춰진 도전을 네네. 통해서 감동과 네. 웃음을 주는 이제 그런 예능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도전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뒤로 달리기, 뭐 기차랑 달리기 이런 거였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배워서 그 에어로빅, 복슬레이, 레슬링 에어로빅이요? 네, 에어로빅도 했었어요. 이렇게 댄스 스포츠 이런 식으로 정말 살짝 전문적인 걸 배워가면서 뭐 처음에 표방했던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표준 이하,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이뤄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보면서 웃을 수 있고 예능적인 부분적으로 그리고 또 감동, 뭐 정말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감동을 주고 예능으로서는 참 웃음과 감동을 같이 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었죠. 최근엔 조금 많이 조금 부진하고 주춤한 것 같지만 아무래도 10년 이상을 하다 보면 네네. 컨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네. 결국 그 일반인들 혹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보다 못한 네. 사람들이 자신의 역경을 이겨내고 네. 전문인과 대등하기까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뭐 인간 감동 스토리 네. 휴먼 스토리 플러스의 웃음 네네. 유재석의 그쵸. 입담과 리더십으로 네.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그걸 정리하고 옆에서 이제 노홍철이 끊임없이 떠들고 박명수가 헛소리를 하고 정준하와 싸우고 하하가 소리 지르고 뭐 약간 리얼 말 그대로 버라이티네요. 그 안에 네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코믹이나 예능의 컨벤션을 같이 복합적으로 네. 하면서 네 그렇죠. 감동 요소를 이제 더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이 시점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캐시가 소개해 주시죠. 네, 1961년 작품이죠. Breakfast at Tiffany's,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네. 네.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Moon River. 헨리 만치니가 작곡한 곡입니다.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e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Thank you.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Breakfast at Tiffany's에 수록되었던 거 문리버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무한도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무한도전이 리얼 버라이티계의 선두 주자였다면, 네네. 이제 그 포맷을 조금은 변형했지만 따라서 한 예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 전까지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보통 주를 이뤘었죠. 네. 뭐 맹보드 고정이 아니고 MC 한둘에 뭐 매번 게스트가 바뀌는 식 이었거나 뭐 그 바로 전에 인기에 가장 있었던 예능은 전 엑스맨 강호동 유재석 네, 그렇죠. 그런 식이거나 뭐 게임을 하는 그런 식으로 뭐 강호동의 연애 편지 뭐 이런 류의 뭐 러브 버라이어티나 이제 게임하는 버라이어티 이런 게 주류를 이뤘다면. 근데 어떤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예능은 무도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김태호 PD가 진짜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엄청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진 모르겠지만, 네네. 김태호 PD가 어떤 프로그램의 포맷적인 부분에서 대한민국 예능이 획을 그었다면, 네네.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여러 프로그램에서 획을 긋고 있는 MC가 있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러닝맨. 네. 같은 MC죠. 네. 그 다음에, 뭐, 1박 2일이야 MC가 좀 다르긴 한데, 네네. 또 뭐 있죠? 햇떡. 패밀리가 떴다. 패밀리가 떴다도, 유재석 씨. 네. 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이제 물론 저희 주관적인 생각과 어떤 이제 기사들에 나온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 네네. 그 무한도전과 비교할 수 있는 대표 예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야, 그 네 개의 프로 중에 세 개에, 네. 유재석 씨가 함께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했었고 하고 있고 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무한도전의 포맷을 조금은 벗어나지만 네. 어쨌든 리얼 버라이티의 또 하나의 도전장을 내민 프로가 네. 처음에 이제 1박 2일이 된 거죠. 1박 2일이 된 거죠. 네. 1박 2일은 KBS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이게 시간대는 달랐지만 어쨌든 네. 고정된 멤버로 이제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네 그건 여행지를 뭐 소개시켜 준다라는 취지였지만 어쨌든 하는 건 비슷했죠.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은 네. 여행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션이나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예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코믹 쪽에서는 요소를 꾸며내기 위해서. 하지만 1박 2일을 통해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네. 내수사업은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발전은 있었지만 역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발전은 있었는데요. 바가지 확률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또 그런. 네.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네. 관광지다 보니까. 네. 네. 너무 많이 돈을 올려가지고. 아, 네. 참. 어디서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잘 보고 오세요. 네, 이게 좀 제목이 조금 이게 자극적인 것들은 제가 잘 찾아보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무한도전하고 비교를 하자면 네. 포맷적인 부분 말고는 또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여행이 어쨌든 주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멤버들의 케미도 살짝 다르죠. 무한도전 유재석 같은 경우는 살짝 깐족되면서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하는 편이라면 강호동 씨는 이제 큰 소리로 멤버들을 억압하고 그렇죠. 네, 강압적으로 하다가 멤버들한테 당하는 걸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네, 편인 거고요. 지금 1박 2일 같은 경우에 현재 시즌 몇이죠? 3일 거예요. 2가 아마 뭐 김지혁 씨하고 뭐 엄태용 씨 뭐 이런 분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까지도 강호동 씨가 함께 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강호동 씨는 이제 그. 또 개인적인. 네, 사정으로 이제 시즌1 끝날 때쯤 이제 같이 이렇게 됐고, 뭐 이승훈 씨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시즌1이 이제 다 지나가면서 끝나게 됐고, 2가 아마 완전 망했을 거예요. 그 멤버를 다, 김종민은 있었었고요. 김종민 씨는 있었고, 이렇게 몇 명 해서 했었는데 완전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멤버 네 차태현 씨, 김준호 씨, 네네네 대포, 그러면서 김종민, 정준영, 네, 정준영 씨도 요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윤동구, 네네네 그쵸. 네. 지금 저는 사실 이것도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1박 2일보다는 무한도전이 나았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 이유는 강호동 씨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아 네,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뭐 유재석 씨가 이제 뭐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뭐 수유리, 서울 뺀질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액센트가 듣기가 좀 수월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방송의 큰 변화 중에 한 가지죠. 80년대만 해도 방송에 나와서 사투리를 못 썼어요. 그쵸 다. 네. 네. 대통령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출연 정지를 먹고 네. 뭐 이랬던 거의 흑백 시대 네. 네.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90년대 초반까지 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로서는 선두 자리에 있다가 네. 어떻게 영입이 됐는지는 잘 모르고 이경규 씨를 통해서 영입이 됐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상한 가발 쓰고 뭐 행리마 네네 뭐 그런 프로에 있다가 전격 MC로 발탁이 된 게 이제 정확한 프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리를 잡은 건 1박 2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 이제 엑스맨으로 이제 아 그렇죠 엑스맨 네 거기서 팀장을 맡으면서 많이 뭐 유재석과 케미가 좋았죠. 아 좋았나요? 네네네 많이 웃겼어요. 그리고 이제 강호동의 연애 편지 이런 거 하면서 MC로서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단독 MC를 맡기도 하고 했죠. 개그맨이나 전문 MC들의 밥그릇을 많이 뺏어간 장본인이기도 하겠네요. 스포츠스타로서. 네, 네 그렇죠.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케미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의 예능인이라기보다는 배우와 가수? 네. 그 다음에 예능인 한 명 정도의 조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은 뭐 개그맨들이 그렇게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전부터 예능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그 어떤 포맷에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가수들보다 웃긴 적을 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개그맨은 웃겨야 된다는. 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네네. 사실 연예인이나 다른 타 이제 업종에서 종사하는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웃길 거라는 기대치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순간순간 치는 멘트나 순발력이 개그맨들보다는 그냥 가수들이 훨씬 재치가 있고 빠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네. 그게 검증이 됐으니까 출연이 네, 지금은 이제 또 불미스러운 일로 못 나오시는 신정환 씨나 이런 분들도 신모모 씨. 네,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수들이 더 센스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나와서 한다는 건 예, 자기 유행어를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네, 전혀 뭐 예상하고 있던 게 나오니까 네 확실히 재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1박 2일도 지금 몇 년 정도 하고 있는 거죠? 1박 2일도 오래됐죠. 거의 10년 됐을 거라고. 왜냐면 무한도전 나오고 조금 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1박 2일 장수 프로그램인데 네, 오래 하긴 했죠. 네, 뭐 무한도전에 비해서는 배우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출연진들 자체가 뭐 네, 많이, 네, 왜 시즌이 바뀌면서 바뀌긴 했는데, 네, 또, 안, 뭐, PD도 바뀌고, 그렇죠. 예, 뭐. 정치색을 들었다는 이유로. 네네네, 뭐. 자진 사퇴하는 것처럼 나갔지만 결국에는 뭐 네, 외압에 의해서. 네네,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됐죠. 그래서 좀, 참, 한국 방송도 방송하기 힘든 나라인 것 같긴 해요, 한국도. 뭐, 유모모 PD가. 네네. 사실 방송국을 잘못 선택한 거죠. SBS나 MBC면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네네, KBS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외압들을 이겨내고 지금 뭐, 아직도 여행의 포맷을 가지고.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네. 참 그래요. 이거 본인이 성향, 아휴, 왜 뭐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예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네네. 정치적인 분석은 다음에 네. 다른 영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 하나 듣고 넘어가죠. 네, 영화 Pretty Woman 1990년작이죠. 네, 거기에 수록되었던 곡입니다. Pretty Woman, 로이 오비슨이 부릅니다. 줄리아 로버츠 씨의 한방 미소가 생각납니다. 아, 요즘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 전에 줄리아 로버츠 씨가 나오는 2016년도 작품을 본 적인데. 아, 네네. 형사로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네네네. 아, FBI로 나오는 거? 그쵸, 뭐, 형사죠, 어쨌든. 아, 너무 늙었어요. 아, 예, 저는 근데 어차피 줄리아 로버츠 씨를 별로 안 좋아해서서, 입이 너무 크셔서,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아, 스타일을 다 떠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이 곡 찾느라고 다시 한번 봤는데. 할머니죠? 아니 이 당시 프리티 워먼 당시 아 그렇죠 그때는 젊음이라는 아름다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형을 뭐 케이시가 표현하는 김치녀들 이거 제가 뭐가 됩니까? 네, 아니, 그냥 한국인들을 표현하는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요즘 나왔던 말 가장 어울리는 말이 돈 주고도 못 사는 젊음을 돈 버는데 쓰고 다 쓰고 있다라는 어떤 분이 한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런 측면에서 예능을 찍으시는 분들, 특히 또 여행 예능을 찍으시는 네.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행 예능이나 네. 뭐 요즘에 나오는 백년손님 자기야라고 해서 이제 장모님하고 네네. 친해지는 그런 거나 자기 아이들과 여행하는 네.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아빠 어디가 이런 네네. 프로그램들은 돈 벌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네. 꼭 먹고 알먹고 근데 그런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놀면서 외국 나가고 돈 벌고 얼마나 좋아 그랬는데 아 그건 아니죠. 네 보니까 이게 즐기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이 사람들도 예전엔 몰랐는데 압박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투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서 쟤들 왜 놀러 다니면 좋겠네가 아니고 정말 일을 하러 간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아, 맞아요. 일인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촬영 일을 좀 했는데. 네네네. 그, 요즘은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정말 24시간 촬영을 감행해요. 아, 네네. 흔히 말하는 VJ들, 카메라 감독들이. 그 사람들 동선을, 그니까 거의 몰래 따라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꼭, 그 파파라치 샷 찍듯이 네, 계속 붙어있죠. 동선에 방해 안 되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동선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 전문인으로서 그 카메라의 압박이 없을 수 있다면 네. 즐겨주면 돼요. 사실 그게 나중에 편집을 할 때 훨씬 아름답고 재미있게 나오는데 그쵸. 물론 이제 캐시가 말한 대로 일이기 때문에 네. 시청률이나 재미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있어요. 네, 시청률 그리고 자기의 편집이라든가 아니면 얼마나 나와 오지 그걸 뭐라 그러죠? 잠시만요. 편집 포인트에서 뭐 노출도. 네네, 얼마나 이제 비중. 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번에는 나 안 나올 것 같아 많이 뭐 이런 거. 아 근데 요즘 연예인들은 그걸 좀 내려놓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를 신경 써서 의식해서 하다 보면 네. 정말 부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리얼 버라이어티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저게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진짜 그냥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저게 좀 연출 같다 그러면 거기선 그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네. 이제 보통 이제 주일날에 주일날 오후에 낙이 뭐냐면은 그 여기는 이제 무한도전을 그쵸, 토요일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보는데 주일날 무한도전 보면서 간식 깨작깨작 먹는 걸 제가 주일에 낙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일 때문에 그걸 볼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 이제 보면서 정준하 씨가 그러더라고요. 정준하 씨 뭔가 좀 안 되게 해가지고 유재석 씨랑 통화를 하면서 나 너랑 전화한 것 때문에 방송 나올 것 같다고. 그냥 다 편집될 것 같다고. 근데 그거 보면서도 참 느껴지는 바가 있더라고요. 계속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게 생업이고 네네. 또 공인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고 네. 뭐 우리가 측은지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다른 얘기 길어졌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노래를 잠시 들으면서 네. 할 얘기가 네네. 패밀리가 떴다였죠. 네, 팻덧 줄여서 네, 팻덧. 팻덧은 어떤 포맷이었죠? 그 이제 시골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1박 2일이랑도 살짝 비슷할 수가 있어요. 시골 네. 여행지라기보다는 어쨌든 시골 내려가서 그 이제 농사 지으시던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여행을 시켜드리고 이제 그 멤버들이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는 게임을 하면서 누가 아침을 할지 정하고 예, 여기서 나오는 웃음과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예능이었죠. 요즘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하신 비슷한 형태의 예능이 아마 삼시세끼나 네네네 뭐 삼시세끼 어천편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거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삼시세끼는 거의 좀 진화하고 이제 좀 좀 더 자연스럽고 뭔가 인간미가 넘치는 프로그램이라면 팻덧은 그거보다 이제 살짝 더 예능적인 그렇죠. 네. 장소가 있던. 거기고 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거지만 웃음 요소는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패턴의 게임들을 네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도 케미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엔 출연을 잘 안 하시는 그 이효리 씨. 아, 네. 네. 국민 남배 네. 유재석과 뒤에도 이효리, 앞으로도 이효리. 네. 네. 유재석, 김종구. 네, 네. 윤종신. 고기. 네. 네, 박혜진도 나왔었죠? 야, 박예진. 남자 박혜진도 나왔었어요. 키 큰 배우. 네, 아, 고정 멤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 이천이. 게스트. 네, 이천이 씨랑 그 김수로 씨가 이제 천데렐라하고 개모로 이제 케미가 좋았었죠. 아, 맞죠. 네네. 네, 게스트들도 항상 초청이 됐어요. 네, 게스트들이 와가지고 꼭 한두 명씩 와서 이제 팀을 이뤄서 같이 게임도 하고. 거기서 네. 뭐 박예진 씨 같은 거 예진아 씨로 네네네 달콤 사이벌 네 새로운 면모를 좀 보였었죠. 네. 닭도 쉽게 잡고 네네 네. 시즌 3까지였나요? 2까지였나요? 2에서 쫄딱 말아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페인의 요소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케이 씨는? 별 생각 없이 그 당시 인기 있던 사람들만 너무 넣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행이나 뭐 그 진행 그러니까 진행에 있어서 너무 중구난방이 되지 않았나. 그때 아마 태견, 유나, 그 윤상현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유재석 씨가 빠지지 않았었나요? 네, 빠졌어요. 이효리 씨도 빠지고 이제 가장 큰 부재가 이제 유재석 MC의 부재였네요. 메인 MC들. 네, 이게 그리고 지상열 씨하고 신봉선 씨가 들어왔었나요? 네, 아마 이런 정도의 멤버였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래서 네, 좀 웃음도 부족하고 어쨌든 예능은 감동도 있고 뭐 다 좋지만 웃겨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웃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률이 저조해지고 뭐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리얼 버라이어티라기보다는 네. 그때까지는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 형태를 갖춘 예능이었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웃음 요소가 부재가 된다면 사실 사람들한테 매력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정보성을 가진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곳을 보여준다거나 네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체험을 시켜준다거나 아까 말했지만 뭐 무한도전 같이 감동을 준다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의 내재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예능이었다면 네. 그 당시는 그냥 코미디에 조금 더 리얼 버라이어티성을 감안한 네. 뭐 그런 것이 예능이 아니었나. 네, 그게 이제 2010년 초반까지였다면 네, 이제는 또 전문성을 띈 누군가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죠. 뭐 셰프라든가, 그렇죠. 네, 가수라든가. 네. 아 요즘에는 카펜터들. 아. 네,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적인 예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그 내용으로 한번 꾸며볼 수 있을까요? 예능의 이제 다른 전문성을 가미한 예능의 형태들. 아,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뭐, 근데 네. 진짜 이러다가 진짜 복면 셰프, 복면 가드너, 복면 카펜터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이제 믹스가 네. 되네. 하나 뜨면 너무 따라와네. 네, 네. 그걸, 그래서 제가 KBS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본 예능을 많이 따라왔죠. 예, 엄청 따라하죠. 했죠. 지금은 일본 예능과 이제 서구 사회 예능들을 넘어서서 나름 한국만의 예능을 조금 네. 갖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능의 발전을 좀 더 한번 기대해보게 되네요. 네. 네. 저도 그러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모레도록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저희가 나름 재밌게 대화를 나눴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들으셨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인생을 예능처럼 사는 남자 K는 이번 주엔 이만 물러가고 네. 다음 주에 더 많은 준비를 해와서 더 재밌게 들려드리길 약속드리며 네 공약하시네요. 갑자기 미국 대선이 궁금해지는데 미국이 지금 예능이죠?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마지막 대통령이다. 네. 큰일 나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중심입니다. 걷고 있는 KC. 네. 아유. 네. 그럼 오늘은 이만 저희는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영수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 have to spend more time with my lover. And he must spend more time with me.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창이 깨질 때,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에러가 났을 때, 지금까지 작업한 게 다 날아가면 어떡하나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종료가 있었습니다.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할까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정말 다시 복구가 됩니다. 우리도 실수를 했을 때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할까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컴퓨터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로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영화였죠, 레옹. 스팅이 부릅니다. Shape of My Heart.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